지친 가슴을 열어보자. 스치는 바람 보며 너의 슬픔 같이 하자.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은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버리고 허탈한 마음.